An excuse me. Now just get out my face. 걸리는 수 없어 예전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. 우린 서로 부담이 됐어. 뭘 하던 상관